50 languages. 91 마흔하나 아흔하나 الجمل الثانوية مع أن رقم واحد 종속절 길을 것을 것은 타고 일 종속절 길을 것을 것은 타고 일 قد يتحسن الطقس غدا 아마 내일은 날씨가 나아질 거예요. 아마 내일은 날씨가 나아질 거예요. كيف علمت ذلك؟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آمل أن يتحسن. 날씨가 나아지기를 바래요. 날씨가 나아지기를 바래요. سيأتي بالتأكيد. 그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올 거예요. هل هذا مؤكد؟ 확실해요? 확실해요? أعلم أنه سيأتي. 저는 그가 올 것을 알아요. 저는 그가 올 것을 알아요. سيتصل بنا بالتأكيد. 그는 분명히 전화할 거예요. 그는 분명히 전화할 거예요. 하깐? 정말요? 정말요? أظن أنه سيتصل. 저는 그가 전화할 것을 믿어요. 저는 그가 전화할 것을 믿어요. النبيذ بالتأكيد معتق. 그 와인은 분명히 오래됐어요. 그 와인은 분명히 오래됐어요. هل تعلم ذلك حقا؟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أظن أنه معتق. 그게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مديرنا جذاب. 우리 사장님은 잘생겼어요. 우리 사장님은 잘생겼어요. أترى ذلك؟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إني أرى أنه جذاب. 저는 그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لمديرنا بالتأكيد صديقة. 사장님은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장님은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어요. أتعتقد ذلك حقا؟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من المحتمل جدا أن تكون لديه صديقة.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아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